Anti-fragile, anti-fragile, anti-fragile. 가시밭길 위로 riding, you make me boost up. 거짓으로 가득 찬 파리, 가렸지도 않아. 날들이 날들이 많아, 나도 좀 듣는 말 말고. 모두 기도해내 falling, 'cause all we know I'm a jumping. Let's give it up. 걸어보면 my client, 눈빛엔 거대한 desire. 더 부엌에 some little fire, 불길 속에 다시 나를 내가 뜨고 온 new shoes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심한 내가 걸어온 거리를 I got to ride till I die die 어두운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벌어져도 돼 I'm anti-fragile, anti-fragile 난 지금 on my way 갖다 버리죠 너의 fairy tale Now you know my name I'm anti-fragile, anti-fragile Anti-fragile, anti-fragile.